반복이 되어가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또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에 끌려가는 듯 내 모습 내가 싫은데 거울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또 하루 지워지지 않는 단발밑이 하나 지우려 애써도 내 맘은 그대로 내가 떠나는다 끝날 줄 알았어 내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먼저 떠나서 어쩔 수 없잖아 이젠 나를 떠나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래 지워지지 않아 너도 잘 알잖아 나 같은 건 말야 비렇지 않잖아 넌 마침내 지워지지 않는 얼음 같아서 아니면 내가 너를 너무 지우기 싫어서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난 또 완전히 비워 더 잃을 거 하나도 내겐 없는 것 같아서 또 한 잔을 비워 yeah. 또 한 잔 또 한 잔 비워갈 때마다 남겨진 네 흔적 뚜렷하게 보이는데 내가 들고 있는 건 가득 찬 잔뿐인데 내가 마시는 건 너에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잖아 이제 나를 떠나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래 지워지지 않아 너도 잘 알잖아 나 같은 옷 말야 비렇지 않잖아 넌 마침내 이제 지워지지 않는 얼룩 같아서 아니면 내가 너란 얼룩을 지우기 싫어서 오해하지마 네 잘못이 아냐 아마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사랑함에 있어 내가 너무 약해서 약속하기엔 내가 너무 겁나서 겨우 널 놓은 지 하루도 안 됐어 너만 찾는 내가 턴데 보였어 너를 잊는 건 이제 그만할게 어차피 지워지지 않아 얼룩 같은 널 도와줄게 어쩔 수 없잖아 이제 나를 떠나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하길 바래 지워지지 않아 너도 잘 알잖아 나 같은 건 말야 비렇지 않잖아 넌 마침내 이제 지워지지 않아 너를 찾아서 지워지지 않아 아니면 내가 너란 어느지 지우기 싫어서